내려서 울지 못해요. 뒤돌아보지 말아요. 이별 앞에 그냥 그대로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네. 가면서 그 미소는 난 싫어요. 사랑했니 정이었나 이젠 생각을 말자. 지나가는 타인처럼 멀어지는 님이여 내 마음 어찌하라고. 없이 살아온 날 가슴에 묻고 살아요. 당신 너무 미워요. 울지 못해요. 뒤돌아보지 말아요. 이별 앞에 그냥 그대로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네. 가면서 그 미소는 난 싫어요. 사랑했니 정이었나 이젠 생각을 말자. 지나가는 타인처럼 멀어지는 님이여 하라고. 덧없이 살아온 날 가슴에 묻고 살아요. 당신 너무 미워요. 당신 너무